아무 이유 없이 나를 불러내도 괜찮아. 아무 조건 없이 내게 달려갈 수 있어. 난 혹시나 고민되면 어떤 작은 핑계도 좋아. It's alright, alright, alright.